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일본 김일성 심정일주의 연구 전국 연락회에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선물을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주체로 있는 1조 우호 대표단 단장인 고이와이 다카시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는 마츠모토시 시민회의 부회장이 이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